넌 잘되었어. 결국엔 변했지. 이유도 없어. 진심이었어.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. 어차피 난 혼자였지. 아무도 없어. 다행이었어.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하게 뻐라 뻐라 소리쳐. 나는 현기증 내 심신 불이 화불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. 동네 강아지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.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. 가코스를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.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. 내 맘과 달리 날씨 참 더럽게도 좋아.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. 특히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. 결국엔 넌 변했지. 이유도 없어. 진심이었어.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. 어차피 난 혼자였지. 아무도 없어. 다행이었어.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.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일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삐뚤어질래.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짐을 토와 깨지네 말투 와 여치러진 눈빛이 무서워. 너 싫어 나 왠지 두려워져. 돌아가고 본대가 되어고 사랑하고 본대 상대여고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.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. 특히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. 결국엔 넌 변해.